피셔 느껴봐 가슴 속에 my passion 눈을 떠봐 여긴 new generation 이럴까 말까 애태울 것도 더 이상 우리 망설일 것도 없이 가는 거야 이대로 let's go 타면 저 태양처럼 때론 짜릿하게 부는 저 바람처럼 때론 부드럽게 때론 뜨겁게 때론 차갑게 너에게 날 보여주고 싶어 You be motion 하나 숨기지 마 love and emotion 좀 더 솔직하게 더 거침없는 너를 보여줘 그게 너야 너다운 거야 love in a motion 어서 내게로 와 all the emotion 널 느낀 대로 난 자유롭게 살아갈래 난 너와 함께 살아갈래 I will show you love 만의 세션 마음이 닿는 곳의 릴레이션 깊이 빠져버린 너는 어딕션 네 눈빛에 내 눈빛을 맞춰 네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춰 둘이 가는 거야 끝까지 Let's go 한산처럼 폭소는 너의 웃음소리 내 가슴에 부서져 너무 눈이 부셔 아름다운 너 아름다운 나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 You be motion 하나 숨기지 마 love and emotion 좀 더 솔직하게 더 거침없는 너를 보여줘 그게 너야 너다운 거야 love in a motion 어서 내게로 난 자유롭게 살아갈래 난 너와 함께 살아갈래 I will show you love 그 어떤 영화 드라마보다 그 어떤 멋진 주인공보다 내 인생에 네가 더 멋진 건 언제까지나 You be motion 하나 숨기지 마 love anymore 너와 함께 살아갈래 I will show you love